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? 1번, 아주 바빴어요. 2번, 열심히 일했어요. 3번, 집에서 쉬고 있어요. 4번,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.